청와대 악녀의 가련한 외톨이 신세는 전체 용납 못할 만고 죄악이 가져다준 응당한 귀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파시오 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만고 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사형선고를 받고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역도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비참한 총말의 시각을 맞이하고 있다. 낮이면 낮대로 박근혜 탄핵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밤이면 밤대로 정의의 촛불대하가 악의 속을 청와대를 통째로 삼켜버릴 무서운 기세로 역도년을 향해 노도치고 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위해주고 마음상 의지가 되어주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보편적인 일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것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와 같은 악녀에게는 이런 인간 생활의 리치가 가당치 않다. 탄핵 심판이라는 최후의 시각이 눈앞에 닥쳐왔으나 측근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톨이 신세가 되어 가뜩이나 괴괴한 청와대 안방에 갇힌 박근혜 의원은 그야말로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문꼬리 3인방이요, 핵심 실세요, 박근혜의 뇌자요 하던 측근 졸개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주변에 위로해줄 놈 하나 없는 형편이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괴뢰 헌법재판소와 특검의 조사 과정에 졸개들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박근혜 의원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 들어박혀 있는 비서관이니 참모니 하는 시중꾼들도 얼마 전까지는 촛불투쟁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주시하면서 대책회의니 문의하는 것들을 벌려놓으며 보좌진 흉내를 내느라 하였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다 집어치웠는가 하면 지어 수석비서관이라는 놈들까지 직무를 대공하면서 박근혜가 탄핵되는 즉시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나니 역도니언은 지난 2월 초 생일 때에는 칼국수 오찬이라도 벌려놓고 외로움을 달래보느라 하였으나 취임 4년이 되는 2월 25일에는 밖에서 찾아오는 놈 하나 없고 청와대 것들마저 스트레스여 피곤이여 하면서 저만큼 몸을 사리는 통에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늙고 병든 나무에는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고 제명을 다 산 송장에 불과한 박근혜 의원의 치맛자락에 어느 절개라고 매달리겠는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것들의 초사는 박근혜 의원의 부하통을 더욱 돋구어주고 있다. 당 안에서 친박근혜 인물들을 쫓아내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려 청산 대상으로 몰아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근혜 의원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저들부터 살고 봐야겠다고 하면서 역도년에게 탄핵 전 자진 사퇴까지 은근히 권유하며 압박하고 있다. 괴뢰 정권의 지탱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원 것들도 특대형 정치 추문 사건의 불지가 저들에게 튀지 않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괴뢰 군부 패거리들 역시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박근혜 의원이 숨 넘어가는 꼴을 멀찌감치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그처럼 혼신을 다 바쳐 섬겨온 미국 상전마저 한번 재미를 보고 차버리는 길거리 장려 취급을 하고 있으니 박근혜 의원의 정상은 그야말로 가긍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민심의 보림을 받은 괴뢰 통치배들 치고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놈이 없었지만 박근혜 의원처럼 외톨이가 되어 비극적 종말의 분분초초를 무서운 고독 속에 보낸 가련한 자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사람값에도 못 가는 인간 춤을 천하의 백치가 지금껏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는 집권 4년간 역도년이 저질러온 전체 용납 못할 온갖 반인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행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사기 협잡으로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 쓰자마자 애비의 명예회복을 떠들어대며 유신 파시오 독재를 부활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남조선을 사상 최악의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것도 박근혜 의원이며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북침전쟁책 등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놓은 천하의 대결광녀도 박근혜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를 끌어들이며 남조선의 핵전쟁 참화의 위험을 몰아오고 백년 숙적 일본의 성노예 범죄를 무마시켜주는 굴욕적인 합의까지 꺼리낌 없이 한 역도년의 4대 매국 죄악은 온 민족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악마에게 권력을 주면 백성이 불행해지고 민족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박근혜 리온의 수치스러운 최악의 행적이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민심은 천심이며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이다. 대세에 욕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처리질 것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철초뿐이다. 박근혜 리온은 역대 괴뢰 통치배들 중 정말이 가장 비참한 집권자, 괴뢰 정치사에서 탄핵당한 첫 대통령으로 락인 찍히게 되었다. 그가 누구든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다면 역도년과 같은 비참한 운명이 차려지기 마련이다. 무서운 고독과 죽음의 망령이 배여하는 청와대의 어둑시근하고 적막한 골방에서 역도년의 청승맞은 곡성이 처량하게 울리고 있다. 화근 덩어리는 빨리 드러낼수록 그 후환이 적은 법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체 없이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에 나서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3월 3일 평양.